많고 아름답던 지난 시절을 당신은 잊어버렸나. 오신다는 그날에도 안 오시는 이미기에 너무나 짧게 왔다. 끝나버린 그 사랑의 여인은 애태웁니다. 지난 시절을 당신은 잊어버렸나. 오신다는 그날에도 안 오시는 버린 그 사랑의 여인.